알아보고서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면 그때 친구로 다시 만나서 서로의 곁에 있어주자 말을 남기고서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봤어.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라서 생각보단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숨도 못 쉬었었어. 그때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밝아서 괜찮았어.